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소 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벨라루시 태권도 협회와 러시아 로스프롬 세르비스 회사 그룹 유한 책임 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선물들이 벨라루시 주지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해당 단위 일꾼에게 각각 전달됐습니다.